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 유인 납치 행위를 규탄해서 최근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자는 공동성명을,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